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선봉자당에서 명예지도자 칭호를 수여해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명예지도자 칭호를 수여해드릴 때 대한 결정서가 4월 27일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동지께 수여해드리는 명예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4월 29일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이사회에서 진행됐습니다.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선봉자당, 인도네시아 붕카르노 종합대학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이 참가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명예증서가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.